9월 11일, 투리에 가 있어. 그래, 이곳으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온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곳에 와서 죽어가는 것 같다. 거리에 나가 보았다. 여러 병원을 보았다. 한 사람이 비틀대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배가 부른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높고 따뜻한 담벼락을 따라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끔 담벼락을 더듬었다. 마치 담벼락이 아직 그대로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래, 담벼락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지? 나는 손에 든 지도를 살펴보았다. 산부인과 병원이었다. 다행이다. 사람들이 그녀의 해산을 도와주겠지. 그럴 거다. 조금 더 가니 생자크 거리가 나왔고 거기엔 둥근 지붕에 큰 건물이 있었다. 지도에는 발드그라스 군인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걸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안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다. 골목길 사방에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분간할 수 있는 데까지 분간해 보면 요오드포름 냄새, 감자 튀기는 기름 냄새, 그리고 불안의 냄새가 풍겨왔다. 여름이 되면 도시마다 냄새를 풍긴다. 그 다음 나는 청 맹관이나 다름없는 건물을 보았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관문 위에는 간이 숙박소라고 똑똑하게 쓰여 있었다. 출입구 옆에는 요금포가 붙어 있었다. 요금표를 한번 읽어보았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뭘 보았지? 서 있는 유모차 안에 아이를 보았다. 몸은 통통했고 얼굴은 푸르스름했으며 이마에는 종기 하나가 톡 붉어져 있었다. 종기는 아물어서 아프지 않아 보였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으며 열린 입으로는 요오드포름 감자튀김 불안의 냄새를 호흡했다. 뭐 그랬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했다. 나는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다. 전차가 땡땡 종을 울리며 내 방을 가로질러 마구 달린다. 자동차들이 내 몸을 타고 넘어간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선가 유리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큰 유리 조각들은 껄껄대고 웃고 작은 조각들은 낄낄대는 소리가 들린다. 이어 느닷없이 집안의 다른 쪽에서 뭔가 희미하게 쿵 하는 소리가 나직히 들려왔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다가온다. 쉬지 않고 다가온다. 드디어 와서 서 있더니, 오래 서 있더니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다시 거리 쪽이다. 어떤 여자애가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른다. 아이 참, 그만해 제발. 전차가 몹시 흥분한 듯 달려와 그 여자애의 목소리를 덮치고 모든 것을 덮치고 지나간다. 누군가가 소리친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개가 짖는다. 개 짖는 소리라니 정말 안심이다. 새벽녘에는 닭 울음소리도 들린다.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 이상은 소리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곳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정적이다. 내 생각엔 큰 불이 났을 때 가끔 바로 그와 같은 극도의 긴장된 순간이 잦아드는 것 같다. 물줄기는 뚝뚝 떨어지는데 소방관들도 이제 사다리를 기울어 오르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위쪽 벽면에 검은 건물 장식이 소리 없이 앞으로 밀려나오고 안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높은 담벼락이 소리 없이 기운다. 모두 서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미간을 찌푸리고서 끔찍한 일격을 기다린다. 이곳의 정적이 바로 그렇다. 나는 보문법을 배우고 있다. 왜 그런지 까닭을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내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어느 때 같으며 멈추었던 곳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전에는 몰랐던 내면을 갖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해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모른다. 오늘 나는 편지를 쓰다가 내가 이곳에 온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다른 어디에서의 삼주라면, 이를테면 시골에서라면 하루 정도로 여겼을 터이지만 이곳에서는 몇 년처럼 느껴졌다. 이제 앞으로는 편지도 쓰지 않겠다.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못하러 남에게 말한단 말인가. 내가 변하면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면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 편지를 쓴단 말인가. 앞에서 말했던가?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 이제야 시작 단계에 있다. 현재로서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해 보려 한다. 이를테면 나는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얼굴이 있는지 말이다. 이 세상엔 사람도 많지만 얼굴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사람마다 얼굴을 몇 개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같은 얼굴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얼굴은 닳고 너절해지고 주름투성이가 되어 여행하며 줄곧 끼고 다녔던 장갑처럼 헐렁해지기 마련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인색하고 단순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얼굴을 바꾸지도 않으며 단 한 번도 얼굴을 씻는 법이 없다. 그대로가 좋다고 주장은 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찌 반대의 것을 보여줄 텐가. 물론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들 역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얼굴들을 어떻게 할까? 나머지 얼굴들을 그들은 고이 간직해둔다. 자식들에게 넘겨줄 모양이다. 아니면 그들이 기르는 개들이 그 얼굴들을 쓰고 외출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안 될 까닭이 있나? 얼굴은 얼굴일 뿐일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날 정도로 빠르게 얼굴을 이것저것 바꿔 달아서 금세 헤어지게 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얼굴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40이 안 되어 어느새 마지막 얼굴이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얼굴을 아낄 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얼굴은 일주일이 채 안 돼 너절해져 구멍이 숭숭 뚫리고 곳곳이 종이처럼 얇아진다. 그러다가 점차 밑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면 얼굴도 아닌 것이 나오고 그들은 그것을 달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말이다. 그 여인은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서 양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노트르담 드샹 거리의 모퉁이에 서였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발걸음을 죽여 살살 걷기 시작했다. 불쌍한 사람들이 뭔가 생각에 잠겨있을 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테니 거리는 텅 비어있었다. 텅 빈 거리는 그냥 심심했던지 내 발밑에서 발걸음 소리를 획 낚아채더니 그것을 이리저리 재고 다니며 마치 나무 신발로 그러는 것처럼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순간 그 여인은 화들짝 놀라 얼굴을 획 들었다. 어찌나 빨리 격하게 움직였던지 그녀의 얼굴은 두 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얼굴을 그 텅 빈 거푸짐을 보았다. 그녀의 두 손에서 찢겨나온 것을 보지 않으면서 그 두 손만 쳐다보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얼굴의 안쪽을 보는 일은 끔찍했다. 그러나 얼굴이 떨어져 나간 상처투성이의 맨머리를 보는 것은 더욱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두렵다. 일단 두려운 생각이 들면 두려움을 쫓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이곳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큰일이다. 그리고 누가 나를 디웨병원에 입원시키는 날엔 보나마나 나는 거기서 죽고 말 거다. 그 병원은 시설이 좋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널따란 광장을 쏜살같이 내달려 그 병원으로 향하는 수많은 마차 중에 하나에 치일 각오를 하지 않고는 파리 대성당의 정면을 바라볼 수도 없을 지경이다. 끊임없이 종을 울리며 달려가는 것은 조그마한 승합차들이다. 죽어가는 소시민 하나가 곧장 그 병원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사강공작이라 하더라도 타고 가던 마차를 멈춰야 할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막무가내이기 마련이니 만약에 마르티르 거리에서 고물상을 하는 그르렁 부인이 시태 광장으로 마차를 타고 올 경우엔 온 파리가 마비되고 말 것이다. 이 막무가내의 소형 마차에는 묘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접 젖빛 유리가 끼워져 있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황홀한 단달마의 고통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정도야 수위의 상상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좀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른 방향으로 상상력을 전개해보면 추측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나는 또한 무게마차가 도착하는 것도 보았다. 보통 요금으로 움직이는 시간병산 무게마차다. 임종의 순간을 위해 이 프랑만 받는다. 이 훌륭한 병원은 아주 오래됐다. 이미 클로비스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이 병원의 몇 개의 침상에서 사람들이 임종을 맞았다. 지금은 559개의 침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마치 무슨 공장 같다. 생산이 이렇게 엄청나다 보니 개개의 죽음은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치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량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잘 마무리된 죽음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 죽음을 섬세하게 치를 만한 역량이 되는 부자들조차도 이제는 무관심, 무신경에 기지기 시작했다. 자기만의 죽음을 갖겠다는 소망은 이제 점점 더 진귀해지고 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런 죽음은 자기만의 삶만큼이나 드물어질 것이다. 아, 이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삶을 찾아서 걸치기만 하면 된다. 떠나고 싶어 하거나 떠날 수밖에 없다 해도 이제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조차 없다. 자, 여기 당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선생. 그저 자기에게 닥쳐오면 그대로 죽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병이 가져다주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다. 인간이 모든 병을 일일이 다 알게 된 뒤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종말이 병 때문이며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그러니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하자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죽음을 맞는 요양원에서는 그 시설에서 마련한 죽음을 죽는다. 그것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땐 명문가의 예의격식을 갖춘 죽음을 택하여 마땅하다. 말하자면 그런 죽음과 함께 이미 1급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또한 1년의 멋진 관례가 이어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집 앞에 서서 실컷 구경한다. 물론 이들의 죽음은 어떤 격식도 없고 평범하다. 이들은 자기에게 대충 맞는 죽음을 발견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한다. 너무 커서 헐렁해도 관계가 없다. 사람은 이후 조금은 더 자라는 법이니 다만 가슴 단추를 잠글 수 없거나 목이 너무 끼면 그때 문제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고향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사정이 분명히 달랐다. 예전에는 사람들은 과일이 씨앗을 품고 있듯 자기 안에 죽음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아이들은 작은 죽음을 그리고 어른들은 큰 죽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여자들은 죽음을 아기 집 속에 그리고 남자들은 죽음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죽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고요한 품위와 조용한 자부심을 누릴 수 있었다. 나의 할아버지인 늙은 시종장 브리게만 해도 아직 죽음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음을 사람들은 보았다. 얼마나 굉장한 죽음이었던가 두 다리 걸렸고 또 소리는 얼마나 컸던지 외곽의 보루에서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길쭉한 모양의 오래된 저택도 그 죽음의 입장에서는 너무 작았다. 건물 좌우로 겉체를 중축해야만 할 것 같았다. 시종장의 몸이 갈수록 부럽기 때문이다. 시종장 브리게는 끊임없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니기를 원했다. 그러다 하루에가 아직 다 저물지도 않았었는데도 더 옮겨 놓을 방이 없으면 불효령이 떨어졌다. 그러다가 하인들과 하녀들과 늘 곁에 두고 있었던 개들을 다 거느리고서 계단을 올라가 청지기를 앞장 세우고서 그의 어머니가 임종을 맞았던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23년 전 시종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습 그대로였으며 평소에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드디어 그들은 무슨 폭포처럼 그리로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커튼을 열어젖히자 여름날 오후에 억센 햇살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물건들을 하나씩 뜯어보다가 눈을 부릅뜬 거울을 보고서는 허둥지둥 몸을 돌렸다. 그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어느 것부터 만져야 할지도 모르는 하녀들도 있었고 젊은 하인들은 멍한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만 있었으며 나이가 좀 든 하인들은 이리저리 돌아보며 지금은 운 좋게 들어왔지만 이전에는 늘 잠겨있던 그 방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특히 개들은 물건마다 풀풀 냄새를 풍기는 그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 몹시 흥분되는 모양이었다. 크고 늘씬한 러시아산 그레이하운드들은 안락의자 뒤편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문장 속의 개처럼 뒷발로 벌떡 일어서서 가느다란 앞발을 배끔 창턱에 올려놓고서 긴장한 듯 뾰족한 얼굴로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뜰 안을 좌우로 살펴보았다. 장갑처럼 노란색의 조그만 닥스훈트들은 아무 걱정 없는 표정으로 창가에 놓여있는 큼직한 쿠션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털이 카칠하고 뭔가 불만스러워 보이는 포인터는 금빛 다리에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문질렀고 그 바람에 그림이 그려진 테이블 판 위에 놓여있던 세브르산 찻잔이 바르르 떨렸다. 그렇다. 멍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사물들에게는 끔찍한 시간이었다. 누군가가 성급하게 책을 펼치다가 책갈피에서 장미꽃잎이 나풀대며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다. 작고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누군가의 손에 잡혔다가 금세 깨져서는 잽싸게 제자리에 놓였다. 잘못해서 구부러진 것들은 커튼 뒤에 숨겨지거나 벽난로의 금빛 창살 너머로 던져졌다. 그리고 가끔 뭔가가 떨어졌다. 양탄자 위로 조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딱딱한 마룻바닥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아니면 거의 소리 없이 터지기도 했다. 이 물건들은 지난날 아주 소중하게 다뤄진 터라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도대체 이런 소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누군가가 문득 묻는다면 어쩌다가 그간 아주 조심스레 지켜온 이 방이 그토록 형편없이 난장판이 됐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단 하나뿐이리라. 죽음 때문이라고. 바로 울스가르에 사는 시종장 크리스토프 테틀레프 브리게의 죽음 때문이다. 그는 짙은 청색 제복 밖으로 살이 삐져나올 만큼 커져 방바닥 한가운데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더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크고 낯선 그의 얼굴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도 않았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침대에 눕히려고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병이 자라기 시작했던 첫 며칠 밤부터 침대를 싫어했던 그였다. 게다가 위층의 침대는 너무 작아서 그를 양탄자 위에 눕히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도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거기에 누워있게 되었다. 혹시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서서히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개들은 하나둘 문틈으로 빠져나갔고 성미가 사납게 생긴 뻣뻣한 털의 개만 주인 곁에 남았다. 그곳 엎수룩한 앞발 한쪽을 크리스토프 테틀레프의 커다란 잿빛 손 위에 얹은 채 하인들도 이제는 대부분 바깥에 흰 복도에 나가서 있었다. 복도가 방보다 더 환했다. 반면 아직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방 한가운데 놓여 어둠에 물들어가는 커다란 물체를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것이 그저 썩어 문드러진 물건 위에다 큰 옷을 걸쳐놓은 것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목소리였다. 이미 3주 전부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목소리였다. 그것은 시종장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크리스토프 테틀레프스가 아니었다. 크리스토프 테틀레프의 죽음이 주인이었다. 크리스토프 테틀레프의 죽음은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울스가르에 살면서 모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저것 요구했다.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푸른 방을 요구했고 작은 응적실을 요구하였으며 홀을 요구했다. 개들을 요구했으며 사람들에게 웃어봐라, 이야기를 해봐라, 놀아봐라.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고 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요구하기도 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여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또 자기도 죽고 싶다고 요구하고 또 요구했다. 요구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밤이 찾아오고 지칠 대로 지친 하인 중 근무가 없는 하인들이 눈을 붙이려 할 때면 크리스토프 타틀레프의 죽음은 울부짖기 시작했다. 울부짖고 앓는 소리를 냈다. 잠시도 그치지 않고 한동안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는지 개들은 처음엔 따라서 짖다가 끝내 입을 다물고는 누울 엄두도 못 내고 길고 가느다란 다리로 떨며 서서 두려워했다. 그리고 덴마크의 광활한 은빛 여름밤을 헤치고 죽음이 울부짖는 소리가 마을까지 울리면 사람들은 네오가 칠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한마디 말도 없이 등잔불에 가앉아 그 소리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여자들은 촘촘한 칸막이 침대가 있는 가장 안쪽의 방에 옮겨졌다. 그러나 그 소리는 거기서도 들렸다. 그들 자신의 몸속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헐렁한 흰 옷차림으로 나와 부스스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 곁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 그때 새끼를 낳던 암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을 닫아버렸고 누군가 나서서 나오려 하지 않는 죽은 새끼를 내장째 어미의 몸에서 끄집어냈다. 그리고 모두 일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곤초를 드리는 일도 까먹었다. 낮에는 밤이 오는 게 두려웠고 또 그토록 자주 깨어있거나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다 보니 너무나 지쳐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탓이다. 그리고 일요일에 평화로운 하얀 교회에 가면 그들은 이제 울스가르의 주인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주인은 끔찍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을 목사는 설교단에서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역시 제대로 된 밤을 보내지 못했고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종도 그렇게 말했다. 밤새도록 울부짖어대는 무시무시한 마수가 생긴 종은 새로 된 몸을 아무리 소리로 울려대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래,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젊은이 중에는 저택에 잠입하여 쇠스랑으로 주인 나리를 죽이는 꿈을 꾼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 모두 격분하여 막장에 다다를 만큼 극히 민감해져 있던 터라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그 젊은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종장을 사랑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던 그 고장의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울스가르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토프 테틀레프의 죽음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10주 예정으로 와서 딱 그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그의 죽음은 과거에 크리스토프 테틀레프 브리게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주인 나왔다. 그의 죽음은 후대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뇌제라고 부르는 왕가 같았다. 그것은 부종에 걸린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종장이 평생 가슴에 품고 다니며 스스로 먹여 살린 끔찍하고 고약한 죽음이었다. 시종장 스스로 평온한 시절 다 써버리지 못한 넘치는 자존심과 의지 그리고 카리스마가 몽땅 죽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 울스가르에 앉아서 마음껏 낭비를 하고 있는 그 죽음 속으로 말이다. 누군가 시종장에게 이런 죽음 말고 다른 죽음을 죽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면 시종장 브리게는 그 사람을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았을까? 그는 자신의 힘겨운 죽음을 죽었다.